꿈이야. 당신과 사랑할 시간. 어제 당신 만났지만 내일 다시 만나지만 템포를 맞춰줘. 지금이다 싶어지면 신호를 보내줘. 당신이 좋아 너무나 좋아. 지금이 타이밍이야. 지금이야 당신과 사랑할 시간. 외로워서 만났지만 그리워서 만나지만 지금이 딱 좋아. 바라는 바람 템포를 맞춰줘. 지금이다 싶어지면